하지 난 진정해야 돼 Oh God Oh God 제발 말해 봐봐 My heart beats like boom boom boom boom 너 빼고 모든 게 흔들려 숨죽어 Newton 좀 더 가까이 듣고 싶어 너에 관한 걸 listen 나를 태워 fire 다 던지고 널 향한 desire 속삭여줘 심장 썩인 higher 무슨 말이 필요해 그녀 빼고 전부 오는 기분 얕은 내 숨결마저 비관 내 심장은 bump it 흥분해 bump bump it 황홀해 계속 망설이기 싫어 Oh my god, oh my god 어딜 넌 보는 거네 Dangerous, dangerous 나 빼고 다 위험해 눈길 손짓 하나도 나에게만 보여줄래 baby 나를 태워 fire 다 던지고 널 향한 desire 속에 작은 secret 속만에 둘러싸 Alright, alright Deep in 빠져드는 feeling 끝을 알 수 없는 걸 멈추지 마 Let's go! Say it again! Bitch, please